잠 못 이루는 밤 많았답니다. 사랑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아픈 상처 드린 까닭에 나 그대 홀로 떠난 뒤에는 눈물 하염없이 흘렸답니다. 희미해져가는 그대 모습에 슬픔은 소리 없이 두 눈에 차네. 이 가슴 부여안고 홀로 서 있네. 흘러넘치는 눈물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지만 안타까운 이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라져간 추억뿐 그 이름 부르지도 못한답니다. 꿈이라 하기엔 너무 서러워 차라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.